Track 12. Number 6.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. 1. 뭐 드릴까요? 2. 비빔밥하고 냉면 주세요. 3. 김치 좀 더 주세요.